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 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반성해 나아가자를 광명성절에 지음하여 태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슬로베니아 준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편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인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기립히 이어나가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의 전문을 위대한 김정일 대원 수각하 탄생일 경축 아프리카 지역준비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